익숙해질 수 없는 그런 설렘. 아무렇지도 않은 내 일상 속에 스며들어 난 사각에 한 사람. 같이 걷는 걸로도 같이 있는 걸로도 내 순간이 너무 벅차올라. 같이 손을 잡고선 같이 눈을 맞출 땐 너를 사랑한단 말밖에. 난 사실 사랑한단 말론 부족해. 이런 말은 너무 다들 하잖아. 너에게 사랑한단 말을 하지 마. 내 마음을 다 담지 못한 자꾸 웃음이 많아. 주변 사람들은 변했다 해. 아까 헤어졌는데 벌써 보고 싶잖아. 우리 사랑은 좀 특별해. 난 사실 사랑한단 말론 부족해. 이런 말은 너도 다들 하잖아. 너에게 사랑 말을 하지만 내 마음을 다 담지 못한다고. 저 멀리서 나를 보고 웃는 널 보면 너무 행복해서 괜시리 두 눈가에 눈물이 날까. 네가 모르게 감췄어. 이런 말은 너무 다들 하잖아. 너에게 사랑한단 말을 하지만 내 마음을 다 담진 못한다고. 그래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. 이 세상에서 널 가장 사랑해. 너에게 사랑한단 말로 못 담아.